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인민의 환희,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천만 국민의 심장 속에서 분출하는 열광의 환희가 어떤 것인가를 꾸밈없이 진실하게 펼쳐보인 가요 인민의 환희. 차호근 작사, 안정호 작곡인 인민의 환희 이 노래는 주체 103 2014년에 창작됐습니다. 지난 몇해 사이에 우리 조국은 인민의 꿈이 현실로 꼽히는 위대한 전변으로 하여 더더욱 아름다워졌고 우리 인민의 생활은 희망으로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조국의 전엄과 위력은 더욱 강대해졌고 우리 인민의 리상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경연은 온수님을 따르는 길에 인민의 모든 락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운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민은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삶의 진리로 간직했습니다. 이렇듯 아름답고 복찬 현실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생활을 통하여 절감한 우리 인민의 심장이 토친 기억점을 바로 인민의 환희, 이 노래가 진실하고 절절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인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환희를 안겨주는 위대한 품인 경려하는 김정은 온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우리 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격조 높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사상 주제적 내용은 선율에 의해서 더욱 생동하고 실감 있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리듬을 타고 긍지와 환희 넘치어 낙천적으로 박력 있게 흐르는 선율은 경애하는 온수님을 모시고 흉흉하는 우리 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기쁨의 파도 가슴에 솟아일어라. 천하제일 미인을 모시고 사는 인민의 자부심이요. 순서로 가요 당기요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들으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황진영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102 2013년 11월에 창작됐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고 모든 영광과 행복의 상징인 조선노동당 깃발에 대하여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하게 해명해줌으로써 비상한 감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대 정답고 눈부신 자태 우리 마음속에 어머니로 새겼대. 이렇게 시작된 노래의 가사는 우리 당이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어머니라는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언제나 바라보던 당기의 정답고 눈부신 자태가 위대하고 황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가장 가깝고 친근하게 안겨옵니다. 하기에 그대는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미래라고 토치는 격정이 더없이 진실하고 뜨거운 것이며 그대 준 생을 그 품에 바치어 그대만을 사랑하리라는 구절이 그토록 졸졸하게 안겨오는 것입니다. 가사에 굽이치는 서정의 힘은 결코 생동하면서도 또시 깊은 몇 개의 오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기를 높이 휘날리며 언제나 승리 떨쳐온 지나온 추억이 낳는 필승의 확신과 한 생을 통해 검증된 진리에 대한 순결한 믿음이 주는 것입니다. 가사의 맥박치는 거결한 사랑의 감정과 참된 오이지는 옥죽 같은 믿음으로 승화되며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생활적인 오이가 풍기는 맛을 소박하고 진실한 형상 속에 잘 조화시킨 선율은 그 서정의 힘으로 우리 당깃발에 깃든 심오한 의미를 폭넓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가사와 잘 밀착되어 흐르면서 당을 어머니로 따르며 그 품에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사는 우리민의 사상감정을 서정 깊이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대 정답고 눈부신 자태 우리 마음속에 어머니로 새 그대 뜻에 참 되리라. 이상으로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